남조선 유람 뉴스에 의하면 8일 미제가 B-1B 핵전략 폭격기 두 대를 남조선 상공에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밀 타격 훈련을 벌이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. 이날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제의 핵전략 폭격기 편대는 미 공군의 F-16 전투기, 괴뢰 공군의 F-15K 전투기들과 함께 남조선 강원도의 한 사격장에서 우리의 로켓 발사대와 지하시설들을 노린 실사격 훈련이라는 것을 보려놓았습니다. 화약내를 풍기며 돌아친 B-1B 핵전략 폭격기들은 군사분계선 가까이로 비행하며 우리에 대한 위협을 계속했습니다.